자, 이제 그것을 그 중반전으로 넘어가는 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열 네. 번째가 됩니다. 네, 참가번호 10번 충남대학교 이명우 씨. 가시리 가시리야 가시리 가시리 꽃 바리고 가시리 꽃 날로는 어디 살라고 바리고 가시리 얄리 얄리 얄리 얄라리 얄리 얄리 얄릉숑 잡사와 두어리만하남 선하면 아니 울시라 도쇼쇼쇼 얄리 얄리 얄릉쇼 얄리 얄리 얄릉쇼 얄리 얄리 얄리 얄릉 얄리 얄리 얄릉쇼 청산별 거기야 아 아 아 사러리 사러리라 떠 산에 사러 일었다 얄리 얄리 얄라오셔 얄리 얄리 얄라오셔 얄리 얄리 얄리 얄라리 얄리 얄리 얄라오셔 얄리 얄리 얄랑쇼 얄리 얄리 얄랑쇼 얄리 얄리 얄리 얄라리 얄리 얄리 얄랑쇼 다시 고려가요. 고려가요. 그저 충남대학교 물리대학 국문학과를 다니셔서 그런지 그 학과에 맞게 곡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 옛날 같았으면 그 고려 시절만 했어도 말이죠. 이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흥겨운 자리에 오면은 뭐 시한수 딱 울고 네. 내 마음 기쁘노라 뭐 이래가면서 뭐 네. 그 노래도 한 곡도 팍내 이수만 씨, 이수만 씨가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데. 아, 전혀 아닌데요. 저야 뭐 초현대적인 사람이니까 안 어울리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데 오면은 이제 어여쁜 이렇게 아가씨가 있으면 옛날 같았으면은 붓을 갖고 오느라 그래가지고 스마폭을 벌려라 그래가지고 찍어가지고 시한수 딱 적어줬을 거 아닙니까? 네. 국문학과니까 한번 명현숙 씨한테 시한수 남겨주시고 가시죠. 여기 어깨에다 받으시죠. 등을 이렇게. 네. 뭐라고 남기시겠습니까? 시한수를. 그래서 명현숙 씨는 잘 좀 해줘요. 아니 책으로 보니까 굉장히 비대하시고 크신데. 네. 앞으로 결혼하실 거죠? 신대입니까? 저기 홍익표 씨가 쓴 시 중에 그 아내의 방이라는 그 한 구절이 생각나. 네, 잠깐만. 아내가 없는 방은 커 보인다 하는 그런 대목이. 네. 결혼하시거든. 최근은 조금만 하시더라도 네. 명현숙 씨가 그 방에서 비면 그 방이 이렇게 허전해 보일 정도로 그렇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때 있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고려 가요를 불러주셨는데요. 가실이 이명욱은 충남대학교 물리대학 물국문학과의 대학생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네. 아, 아내가 없는 방은 이제 거머인다 그러네. 거머인 것도 웃겠습니다.